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오늘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구약에서 나타나는 갈보리의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리아산에서 일어나는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사건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리아산과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거예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갈보리 사건, 산의 사건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모리아산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갈보리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모리아산의 사건과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의 지리적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전이라는 개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지리적으로 창세기부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쭉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 주시죠. 그 장소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밝혀져 있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이삭을 바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배의 행위다라고 그는 이해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건으로 그는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리아산은 다른 산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산, 그런 산이 아니고요. 모리아산은 예배하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역대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차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을까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이 타작마당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찾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다 건축했죠? 모리아 산에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배하기로 결정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모리아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다윗 때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또 솔로몬 때에도 그곳에는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물이 바쳐지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의 개념은요. 구약에서 솔로몬의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도 보면 이 모리아 사건은 모리아 산의 사건은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으로부터 약 1000년 뒤에 1000년 뒤에 바로 이 모리아 산 바로 앞에 맞은편에 보면 여러 가지 바위들이 있는 산들이 있는데 그 바위들이 있는 산 중에 마치 두개골 모양으로 생긴 그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언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언덕을 가리켜서 성경이 가리키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그것을 골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다. 해골의 고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골 모양으로 생겼으며 그곳에는 그곳에서는 해골들이 시체들이 즐비한 곳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그럼 이곳에서 누가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모리아산에서 진행되는 이 하나의 예배를 통한 연결점을 우리는 쭉 캐치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리아산 가운데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삭 대신에 죽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왜 바쳐지는 것입니까? 이 모리아산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뺏기고 발라내고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죽이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그것이 바쳐졌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모리아산에 짓고 나서 그가 1000번제를 제일 먼저 하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하는 모습들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1000년 뒤에 또다시 모리아산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대 요한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인물로 바라본 게 아니고요.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고 정확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이 어린 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 예배, 그 번제, 그 어린 양이 바쳐지는 그 사건, 그 어린 양이 오라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나고 다윗이 살아나며 이스라엘들이 살아나며 그 모든 번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들을 이 침례 요한은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단번에 들여져서 그 모든 것을 바쳐지고 완성해낼 것을 그는 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리아산은요. 단순한 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이 양 때문에 살아났다. 참 대단하다. 정말 놀랍네. 그렇게 그치는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산이에요. 성경의 중심을 지나가는 산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된다고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그 일들을 첫 번째로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갈보리산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보통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저도 여호와 이레를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오해했던 건 사실이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정확한 뜻의 이 말씀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본문 14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창세기 기자는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기자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을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되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다 준비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이 바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이 산에도 그와 같은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미래 시제로 기록된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한 예언적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씀 한번 보세요. 2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오늘날까지가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모리아 사건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상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어린 양이 준비되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준비될까요? 그 앞에 있는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리시고 이삭을 주시는 것을 말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확인했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시면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주변에 살펴봤다라는 이 살펴본 즉 이 단어가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요. 와야르 웨인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가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은 감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냥 쓱 보고 보았는데 어린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눈이 뜨여져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어린 양이 하나 수풀에 머리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머리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땠다는 것이죠?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린 양이 준비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나게 보내주신 것은 그냥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뭔가 내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야. 그러면서 오늘 이 수풀에 머리뿔이 걸려있는 어린 양처럼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주의 복음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정확히 복음을 이해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진행시킬 것이다라는 그 복음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좀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창세기 말씀, 22장의 말씀을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렇게 주회를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의 해석은 아닌가?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가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로 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이해했다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의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목격하고 이해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요. 오늘 모리아산에서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건,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그 어린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진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들,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진행해 오신 일들을 이 22장의 모리아산에서 한순간에 이해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죽은 것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인물을 주시는 건가? 왜 나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 이 성녀로 잉태한 영적인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인가? 왜 사라를 구출해내시고 왜 나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진행해 오시며 왜 할례라는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인가? 또 창세기 15장에서 왜 횃불 언약을 진행하시면서 그 재물을 쪼개시고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인가? 왜 이삭이 이곳 모리아산에서 죽으면서 순종함으로 죽어가는가? 그리고 순종이 있을 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이 살아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내 가운데 진행하는 것인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수많은 물별들이 복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그 씨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약속으로 맺혀지고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22장에서 한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알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예요, 하나.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은요, 이 신약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할 때만 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인식시켜주고 이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그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활을 믿고 깨달은 다음에 그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한성경학자가 오늘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깊이 묵상한 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오셨던 메시아를 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놓은 거예요. 모든 성경,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강연을 해왔는데요. 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고 여호와 이레를 이해하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부적과 같은 하나님, 그 샤머니즘과 같은 하나님, 그 무속신앙과 같은 하나님, 내가 얼루어 달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한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록을 끌어가신다고요. 하나의 목적, 십자가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끌어오시고, 그것으로 다윗을 끌어가시고, 그것으로 솔로몬을 끌어가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시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오시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룬 다음에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암살자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한 그 닷새 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영국 관람을 하다가 그가 총탄에 맞아서 암살되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실은 연구차가 백악관을 나와서 펜실베니아 에비뉴로 이동할 때 수없이 많은 흑인들과 그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그 죽음을 애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떠나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연구차를 보며 그들이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흑인이 이 연구차 가까이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는 그 관을 들여다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저분을 잘 보아라. 저분이 나와 너를 위해 죽었단다. 그래서 나와 내가 자유를 얻은 거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우리는 저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야. 내 아들아, 기억해. 저는 이 고백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모리아의 사건, 그 골고다 언덕의 사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아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과 난처함이 있는지를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분명히 해석을 내고 분별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왜 가셨는지를 정확히 판별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리아 사건을 제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의 이 모리아 사건과 골고다 사건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럼 모든 예배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만 그곳에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나오셨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함으로 무릎 꿇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무별들, 수많은 14만 4천 명들,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천국에 모여서 어린 양께 예배드리며 어린 양께 찬양드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